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같이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남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바란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29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도 제법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는 겨울이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직 겨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가을이 많이 깊어지고 이제 많이 따뜻한 것이 그리워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텃밭을 가꾸는 제 아내의 입장을 보면은 뭐 큰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제 아내는 비록 집 뒤뜰에 있는 아주 작은 텃밭에서 또 들깨, 뭐 쑥갓, 상추,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씨앗을 받아 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둬들인 것 중에서 얼마를 남겨두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텃밭을 일굴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27절 29절에도 남은 자 또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더라면 즉 씨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했고요. 또 29절에 보면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상고해 보면서 남은 자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일관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한번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우선 미가 선지자가 가장 훌륭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슬, 단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그 고랭지 배추밭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특히 많은데 해발 1000m 이 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죠. 예. 또 밭에 수많은 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배추와 무가 아주 잘 자랍니다. 맛도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높은 고지에 온도차로 생기는 그 새벽 이슬, 낮과 밤에 그 큰 일교차로 생기는 그러한 이슬로 인해서 뭐 물을 특별히 주지 않아도 이렇게 배추와 무들이 잘 자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간간이 내리는 단비 때문에 맛이 좋은 그런 특산품 농산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자들도 한마디로 남은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슬이나 단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어려운 여건을 다 극복하고 잘 자라는 그러한 배추나 무처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는 이런 자들이 많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또 미가 5장 8절 말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남은 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루터기라고 하는 표현으로 남은 자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베임을 당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남은 자 또는 피난한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뢰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구약의 엘리야 당시를 기억하면서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런 본문인데 미리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보면은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으나 이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으므로 답답하다는 심정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정적인 선언, 즉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만 보면 바울의 마음은 지금 온통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즉 골육의 친척인 이스라엘에게 쏠려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피라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남은 자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남은 자들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대단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성도들인 우리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은 자는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들이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이슬, 단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생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슬 한 방울로도 생명을 얻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단비, 작게 내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과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남은 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었고 또한 이 험하고 악한 죄악 세상에서 남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벽 이슬같이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같이 쓰임받게 하셔서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